지금 나는 우울해. 왜냐고 묻지 말아요. 아직도 나는 우울해. 그대 집 갔다 온 후로 오늘 밤 나는 보았네. 그녀의 불 꺼진 창을 희미한 두 사람 보았네. 누군지 행복하겠지. 무척이나 행복할 거야. 그녀를 만난 그 산에 가 한없이 나는 부럽네. 불 꺼진 그대 창가에 오늘 난 서성거렸네. 서성대는 내 모습이 서러워. 말없이 돌아서 왔네. 말없이 돌아서